NHUBS. Very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제빵사 고송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려서 마치 여름 같지 않나요? 여름이 오면 차가운 공기가 그리워지면서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해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으로 가득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더운 크리스마스라니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 모양을 한 쿠키예요.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We up in my sou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6월 3일 마지막 쿠킹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에서 빠지면 섭섭한 진저브레드맨 쿠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래로 시작할게요. 진저브레드맨 쿠키는 생강을 첨가한 빵의 한 종류예요. 서양에서 겨울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빵에 생강을 넣어 먹기 시작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영국의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진저브레드맨을 응용하여 창조된 과자입니다. 할머니가 오븐에 구워낸 생강빵이 살아 열심히 도망치지만 결국 여우의 꿰매소가 잡혀먹힌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동화죠. 원래 이 쿠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딱딱하고 생강 특유의 향이 강해서 맛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말고 반죽에 버터, 우유, 달걀 등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 쿠키가 부드러워 잘 부서지는 탓에 장식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부적합하지만 맛은 좋았다고 해요. 어차피 먹을 거, 더 맛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붐 상상 더하기 그럼 재료를 알아봐야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쿠키 약 10개 분량이니 참고해주세요. 제 집에 있는 쿠키 커터는 작은 편이어서 12개 정도나 나오더라고요. 먼저 쿠키 반죽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에서 빠질 수 없는 무염버터 70g, 황설탕 60g을 준비해주세요. 흰색 설탕은 안 되냐고요? 진저브레드맨은 진한 갈색이 포인트죠. 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황설탕을 사용해주세요. 소금 2g, 달걀 30g, 꿀 60g이 필요합니다. 만약 꿀이 충분하지 않다면 물엿으로 대체해주세요. 대신 꿀 35g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중력분 200g, 베이킹소다 2g, 생강가루 2g, 시나몬 파우더 1g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로얄 아이싱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슈가 파우더 150g, 그리고 달걀 흰자 30g이면 재료 준비 끝! 노태현, 윤선, 블루 아이즈 너를 처음 마주친 순간 모든 세상이 다 멈췄어 끝부터 느껴지는 저녁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아름다운 그 모든 게 나를 더 설레게 만들어 갖고 싶은 모든 게 내 걸로 만들고 싶어 yeah. No now I know now I be 나는 don't be 보고 있으면 와 힘 생겨나니 너 말고 다른 여 여자가 보일래 여친 저기는 같은 남자 너도 니 그녀의 어떻게 됐나봐 아름다워 그 모든 게 나를 더 설레게 만들어 갖고 싶어 그 모든 게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나도 알아 그녀도 보고 있는 girl, girl 한참이 나네 쪽을 바라보니 wow, wow. 난 지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gosh 그 손을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실온에 부드러운 버터를 가볍게 풀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 풀렸다면 황설탕과 소금을 넣고 휘핑해 주세요. 이때 설탕을 한 번에 넣게 되면 설탕이 잘 녹지 않아 팔이 아파요. 세 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면 편안합니다. 버터색이 밝아지고 부피가 늘어난 것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휘핑해 주세요. 이제 달걀을 넣어줄 차례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달걀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온에 놔둔 달걀을 꼭 두 번을 나눠서 넣어주세요. 먼저 넣은 달걀이 잘 섞여서 크림 상태가 되면 남은 달걀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죽 분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달걀이 잘 섞였다면 꿀을 넣고 휘핑을 해줄 거예요. 꿀이 끈적해서 처음에는 잘 섞이지 않아 손이 아플 거예요. 이게 정상이니 조금만 참고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가루재료를 추쳐서 넣고 가볍게 주걱으로 섞으면 반죽 완성! 이때 주걱으로 11자를 그으면서 섞다가 누르듯이 뭉쳐주면 금방 한 덩어리가 된답니다. 모트 논알콜 어디로 들어갔다가 또 네 앞으로 난 멋진 드라이버는 아니야 그래도 돌아갈 땐 발에 다칠게 마음이 시끄러운 파리 차리 네 옆자리에 있어줘 얼굴이 빨개진 다음에 또 네 말이 기억이 나 두근대서 괜히 어깨를 툭툭 쳐진 네 볼이 내가 너는 어떤데 마음이 시끄러운 파리 빨리 내 손이라도 잡아줘 얼굴이 빨개진 다음에 또 내 말이 기억이 나 이제 반죽 성형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베이킹 유산지 위에 아까 만들었던 반죽을 놓고 그 위에 유산지 한 장을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밀대로 원하는 두께로 밀어주세요. 3에서 5mm가 적당하답니다. 너무 얇으면 반죽이 찢어지고 두꺼우면 잘 익지 않으니 적당하게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반죽이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냉장실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굳혀주세요. 바로 쿠키커터로 잘라도 되지만 꿀이 많이 들어가 도우가 끈적해 모양대로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꼭 냉장실에서 굳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쿠키커터로 찍어낸 후 예열된 오븐에서 160도로 13분간 구워주세요. 쿠키가 작고 두께가 얇으면 굽는 시간을 줄이고 쿠키 크기가 크고 두꺼우면 시간을 늘려주면 더 예쁘게 구워지겠죠? 폴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날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지은 건가요? 혹시나 알아챈 건가요? 이침을 닮은 그대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같은 날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날이 부서지는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가죠. 참 망설였었지만 오늘은 꼭 얘기할래요. 눈이 참 예쁘다고 구워진 쿠키를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왕 만든 거 예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건 로얄 아이싱입니다. 아이싱으로 진저브레드맨 옷도 그리고 눈도 만들어줄게요. 먼저 슈가 파우더와 흰자를 섞어주세요. 핸드믹서로 1분 정도 휘핑하면 금방 되직해진답니다. 핸드믹서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손 거품기로 열심히 저어주다가 머랭이 되기 직전, 떨어뜨렸을 때 흔적이 남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싱은 짤주머니에 담아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주세요. 아이싱 표면은 금방 굳지만 안쪽까지 완벽히 마르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니 참고해주세요. 원우, 민규, 비터스윗. 가까워지면 멀어져서 다가서지 못해서 더 미안해. 이런 내가 싫다. 너와 나와 두 개의 달 진심을 숨기고 서 괜찮은 척 빗속에 난 숨 되면 이기심 건조결함이 돼 우리 사이 빈틈을 채우고 채울수록 마음의 빈칸은 더 비워져 그렇게 스쳐간 계절의 감촉과 철다의 향기를 두 손 안에 쥐어주고 내 앞에 있는 너 그 앞에 멈춰서 한몫해 나눌게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음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가 진저브레드맨 쿠키와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료는 에그노그입니다. 에그노그는 우유와 달걀의 브랜디를 섞은 칵테일 음료입니다. 이 음료 위에 넛맥을 뿌려 마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카스터드 크림 맛의 향이 올라온다고 해요. 미국 남부에서 크리스마스 음료로 즐겼다고 하네요. 달걀과 우유가 들어가서 영양가도 높고 추운 겨울날에 마시면 기운이 날 것 같은 술 아닌가요? 연말 파티할 때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생강향이 진하고 폭신한 진저브레드 쿠키와 카스터드 맛이 나는 에그노그의 조합 정말 잘 어울리죠? 잡을 수 없어도 맘에 담을 텐데 깊은 잠에 빠지게 돼도 Don't be afraid 좀 더 나은 날들 빛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느껴본 크리스마스라 반갑기도 했지만 여름에 즐겨보는 크리스마스라 느낌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이제 이벤트는 마지막이네요. 꼼지락 홈베이킹은 오늘로 존방하게 됐습니다. 라디오를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존방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당탕탕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도 익숙해진 것 같죠? 저희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는 과연 어떤 라디오로 돌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 학기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구봉규, 저는 일기제빵사 고송이었습니다. UBS